8월 29일 월요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웠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출애굽까지의 구원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결과이며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옮모아 언약을 갱신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 말씀을 낭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전달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아론을 거쳐 애굽의 재앙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그릇된 선택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구원 역사. 과거를 회상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서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공로 덕분이지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왕벌을 먼저 보내 아모리 두 왕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어느 곳도 내가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어떤분이신가?하나님은택하신자녀를끝까지돌보시고인도하는분이시다.이스라엘의조상아브라함과이삭,야곱을인도해주신하나님은모세를통해이스라엘백성을애굽의압제에서벗어나게하시고가나안땅으로인도하셨다.또한여호수아를통해이스라엘모든지파와장로들,수령들,재판장들과관리들을세겜으로모으고이제껏하나님이이스라엘을어떻게인도하셨는지백성에게기억하게하신다.홍해와요단강이적,대적들의몰락등을통해하나님은그분이살아계시고전능하시며자녀와함께하심을보여주신다.무엇보다이모든일을이스라엘백성이기억하길원하신다.나에게주시는교훈은무엇인가?알츠하이머를앓고계시는94세친정어머니는오래된습관을놓지못하고절에다니신다.어머니를만날때마다잘들리지않는어머니의귀에대고천국복음을전하지만멀뚱멀뚱하시는모습을보며어머니귀가잘들릴때열심히전도했으면좋았을텐데하는생각을한다.부모가자녀에게주님믿으며살것을알려주면좋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자녀가부모에게천국의길을안내하며인도해야함을하나님이깨닫게하신다.내삶에적용할점은무엇인가?어머니에게하나님은혜를잘전해서어머니가하나님안에서평안을누리고감사하며여생을보내시도록인도해야겠다.귀가어두워져잘듣지못하는어머니를위해종이에성경말씀을써서보여드리고몸짓으로설명해드리자.예전에어머니가들었던말씀이기억나시도록그리고내능력밖의능력을주님이행하셔서어머니와우리가정이동일한믿음을삶을살게하실것을기대하자.나의기도.어머니의남은인생을하나님께맡깁니다.어머니가하나님이원하시는삶을살게하시고제가어머니에게예수님을잘전할수있게도와주시길기도합니다.구원의손을내미셔서고통가운데있는저를은혜의자리로인도하신하나님을송축합니다.제삶을지금까지도인도하신하나님의한량없는은혜를감사하고감격하며그사랑을영원토록찬양하게하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 Thank you.